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십자가의 말씀이 모두 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신 하나님으로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며 엘리 엘리 나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숨을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정신을 컨트롤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을 기도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면서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순간과 중심에 예수님이 기도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상칠원의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아버지여로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가상칠원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는 말로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도 기도였고 가상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도 기도였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도 기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삶의 습관과 같이 기도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순간순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인생을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항상 삶의 곳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을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서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한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 낮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에 가슴 아프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에 나눈 대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둠의 순간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을 그저 자신의 고통과 신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신뢰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내 느낌에 내 감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때로는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진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돌린 것 같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로 부르기로 결단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우리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음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과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가상칠원의 7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어요. 또 이 순간 죄인으로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은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집사여서, 내가 권사여서, 내가 목사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고백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혼이 남아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과 혹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제는 썩어질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이제 육신을 벗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의탁이라는 것입니다. 의탁. 예, 의탁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 맡기는 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그 서로 공동체 훈련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수양회 같은 걸 하면 이런 일을 가끔 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짓고 아니 세 명씩 짝을 짓고 두 명이 뒤에 서가지고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걸 잡아주는 것들로 하고요. 눈을 감고 이렇게 뒤에 있는 형제들을 믿고 이렇게 몸을 뒤로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눈을 감고 막상 뒤로 누우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자기 발을 뒷걸음질 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 야, 너는 왜 날 못 믿냐? 막, 마지막에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마지막에 다리를 또 쏙 빼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잡아줬을 텐데. 또 반대로 진짜로 친구들을 믿고 완전히 자기 몸을 눕혔던 친구들. 근데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뒤통수가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를 탁 잡아주는 걸 알았을 때 서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잡아줬어. 막 얘기하고. 야, 내가 너희가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되게 무서웠는데 내 몸을 완전히 맡겼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동체 훈련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건 사실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건 앞에 얘기한 대로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 어렸을 때 꼬마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누구 이렇게 좀 물 네,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을 볼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잡아줄게. 그냥 가서 안아줘서 해도 되는데 뛰어내리라고. 그럼 잡아줄게. 네, 아버지를 어머니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근데 아이들이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엄마 내 아빠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뛰어내리면 잡아준다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욕심들, 내 의지들, 또 내 생각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 물질, 내 소유,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꿈, 내 비전, 내 인생,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더 축복하셔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의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움켜쥘 때가 있어요. 말로는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제 마지막 남을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육신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붙잡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찬양 중에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네. 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가사잖아요. 동전 한 입을 움켜쥐면 없어지고, 예, 쓰고 나눠주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하게 된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해 못한 건 너무 이성적인 눈으로만 이해했지 가사의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 못한 거죠.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사랑은 참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랑은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물질을 나누어주고 빌려주는 것들로 표현되어진다라는 이런 깊은 시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물질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묵상하신 대로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구원론,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대신하셨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 진정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지막 날 나는 무슨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딱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뭐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날 그것을 깨닫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내 직장인 줄 알았던 내 직장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인 줄 알았던 내 몸도 여러분 내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결국 깨닫는 게 인생입니다. 내 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결국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아직도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쥐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이 아침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육신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맡깁니다. 내 자녀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다? 부탁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떤 한 주석에는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다해 사랑했던 죄인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쥐어짜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쥐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곱 마디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축복, 영적인 은혜들, 용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평안과 축복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축복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